주체 사상 신봉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13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있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몬 히메네소 로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일행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칙 수여위원회 결정들이 전달된 다음 주체사상연구보급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송치트 풀랍 타이 주체사상연구조직위원장과 롤랑 벨레 무켈랭게 민주공고 반둔두종합대학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에게 사회정치학 박사학위가 각각 수여됐습니다.